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함흥에서 살다 온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국동방송에서 전하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방송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이 오히려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고난 역시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받을 축복과 은총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잠깐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아끼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지세상을 내가 살면 이어서 보내드릴 찬송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이 찬송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방송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인천 열린성서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10계명 중에 5계명이고요. 네, 5계명. 5계명은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아는 계명이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성경에서도 이 부모 공경,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성경이 정말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10계명에서 대인관계,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아.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그 잘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거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 공경의 중요성이 또 있어요. 어떤 건가요? 예.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야 되는 목록들을 쭉 나열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그 목록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는 거룩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언급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뭐 말은 이렇게 막 부모 경외합시다 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부족한 게 정말 많고요.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네. 더 잘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드는데 하여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우리 목사님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공경한다라는 히브리 말에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게를 둔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 공경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땅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 목사님,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지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명령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줄게라고 약속한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부족한 경우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치매와 중풍으로 오래 고생을 하셨거든요. 함께 한 20년간을 모시면서 살면서 아, 참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예. 그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소천하셨는데 여전히 생각하면 죄송스럽고 아쉬운 면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면서 효도라고 좀 흉내를 내면서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 속에서도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십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오늘 5계명 다섯 번째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찌 보면 참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시대. 어찌 보면 요즘을 효를 잃어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시는 것이라 거역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부모님 공경. 그러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하는 거예요. 모든 이유를 뒤로 하고 먼저 아멘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많아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듣는 또 일반적인 분들은 부모님 하면 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간혹은 부모님이란 단어, 부모님 하면 좋지 않은 생각부터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말 한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예,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외면하고 살면 그런 나는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축복 못해줘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 그게 좋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좀 부모 공경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면 할수록 또 실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다 또 천국으로 가실 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 가까이에 부모님 같은 어르신 한 분을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죠. 비록 그분에게 가서 당신 이제부터 내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저분이 내 부모님이다 생각을 하고 뭐 생일도 챙겨드리고 뭐 가끔 식사도 대접하고 부모님처럼 가까이 대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리해 주시죠. 네네.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 관계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하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좀 회복하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네. 네. 오늘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 여러분 오늘 몇 계명이요? 5계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열린 성서 침례교회 정민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방현주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네 내가 음침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유은성의 찬양으로 예수님처럼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하며 나아오는 우리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해내지 못하시겠느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가 악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진 것이다.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 청을 들으실 수 없게 된 것이다. 너희 손바닥은 사람 죽인 피로 부정해졌고 손가락은 살인죄로 피투성이가 되었구나. 너희 입술은 거짓이나 짓거리고 너희 혀는 음모나 꾸민다. 모두들 하나같이 부당한 송사를 일으키고 없는 일을 꾸며내어 고소하는구나. 터무니없는 것을 믿고 사실무근한 소리를 짓거린다. 그 밴 것이 음모인데 잔악 말고 무엇을 낳으랴? 독사의 알이나 품어 까려는 것들, 거미줄이나 치려는 것들, 그 알을 하나만 먹어도 사람은 죽고 눌러 터뜨리면 독사가 나온다. 그들이 치는 거미줄로는 옷도 만들지 못하고 천을 짜서 몸을 두르지도 못한다. 그들이 한다는 것은 잔악뿐이요 손으로 한다는 것은 횡포뿐이다. 그들의 발은 나쁜 짓이나 하려 뛰어다니고 죄 없는 사람의 피나 흘리려 달린다. 잔악한 계책을 꾸며 닥치는 대로 빼앗아 먹고 짓부시는 것들. 평화의 길은 아랑곳도 없는데 그 지나간 자리에 어찌 정의가 있으랴. 그들이 구불구불 뚫어놓은 뒷골목을 가면서 평화를 맛볼 사람이 있으랴. 그리하여 공평은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가고 정의는 우리에게서 떨어져만 간다. 빛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둠이 오고 환하기를 고대하였는데 앞길은 캄캄하기만 하다. 우리는 담을 더듬는 소경처럼 되었고 갈 길을 몰라 허둥대는 소경이 되었다. 한낮인데도 황혼 무렵인 듯 발을 헛디디기만 하는 모양이 몸은 피둥피둥한데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구나. 우리가 모두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비둘기처럼 신음하면서 공평을 고대하나 그것은 사라져가고 구원을 기다리나 그것은 멀어져만 간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배신 행위가 눈앞에 뚜렷한데 어찌 우리가 죄악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만 하였고 거짓말이나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공평은 뒤로 제쳐놓았고 정의는 얼씬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실은 대중 앞에서 짓밟혔고 정직은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함이 종적을 감추고 악에서 발을 뺄 자가 도리어 약탈당하는 세상. 이다지도 공평하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눈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세상. 그의 눈엔 사람다운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중재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으니 기막힐 수밖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팔만 믿고 당신의 정의만을 짚고 일어서신다. 몸을 감싼 갑옷에선 정의가 뻗어나고 머리에 쓴 투구에선 구원이 빛난다. 몸을 감은 속옷에선 응징이 숨어있고 그 걸친 겉옷에선 열성이 흩날린다. 사람의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어 원수를 갚으시리라. 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권위 앞에서 떨리라. 밀어닥치는 강물처럼 그는 오신다. 여호와의 콧김에 밀려오는 강물처럼 오신다. 시온을 구하시러 오신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야곱의 후손을 구하시러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스스로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영을 너에게 불어넣고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나의 이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대대로 이어질 자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와가 말한다. 신흥정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이어서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 보내드립니다. 송정미의 찬양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큰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판단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무 의지할 가치가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우리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우상 숭배의 영이 이제는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함흥사람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로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결한 영, 정직의 영, 겸손의 영, 연합과 일치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순교의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무너진 것들을 수보하고 무너진 길을 수축하여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